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Revolution. Revolution. Revolution. Revolution. Revolution.